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설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15절에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이미 나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왔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손을 닦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들을 보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부정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어떤 또 더러운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접촉했을 때, 더러운 것들을 접촉했을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행위, 더러운 어떤 모습들, 그리고 더러운 것과 접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더럽힌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부정한 것들을 먹음으로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접하고,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생각의 전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거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부정한 것들을 만지기 전에는, 부정한 것들을 먹기 전에는 나는 정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것들을 만지고 접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외부에 있는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생각의 전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는 대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기 보면은 한글말로 능히 하지 못한다라고 번역된 말은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것들을 접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17절에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능히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은 19절,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그냥 배설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들은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못하는 것은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의 영역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은 내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동, 어떤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더 자세히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특별히 악한 생각들이 바로 죄악의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면 그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논리를 좀 간단해 보이지만 돌아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함과 더러움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그 마음에서 무엇이 뿜어져 나온대요? 악한 생각, 죄악의 생각들이 뿜어져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한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에 악한 것들이 차있을 때 사람은 더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안에서 더러움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냥 죄인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여자들을 보고 간음하는 것들은 죄악이에요.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뭐 강간하고 여러 가지 살인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들 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것들, 자신의 아내가 아닌 사람, 남편이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간음의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무언가 보고선 호감의 마음만 가져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죄악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감싸버리고 특별히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신의 외모를 가리우고 뭐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행한 생각을 가진 자, 음욕을 품은 것, 마음에 간음한 마음이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악을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 곳에서 살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사람을 죽인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죄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영역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던져주시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와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곳곳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들이에요. 목소리를 조금 깔고 여러분 행동주의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이 뿜어져 나오는 우리는 마음 자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결코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정결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죄인 본질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시는 일들이 먼저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에 큐티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내일 큐티를 하시면 우리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티 성경 공부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이었던 여인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자녀들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유대인들을 위해 왔지 너희 더럽고 죄인인 그 다음에 미천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예요? 예수님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것, 주인의 애들이라도 먹다가 남긴 것 같은 것들, 부스러기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먹다 남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대단히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안에서도 죄인들을 구분하고요.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자신이 죄인인 것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에는 그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이 여인을 구원하고 이 여인의 딸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요청에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 수 없고 마치 하나님의 식탁에도 설 수 없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 정말로 개보다도 못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불쌍한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구하시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거룩함으로 서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